기는 시절엔 둘이서 가던 길을 눈 내리는 계절에 나 홀로 걸어가네. 사랑한다고 변치 말자고 맹세하던 그님은 어디로 가고 첫눈 내린 이 거리엔 슬픔만 가득 찼네. 둘이서 걸어가며 변함없이 살자고 기약한 그 사람아 언제까지나 함께 살자고 믿고 믿은 그 마음